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평양 자동화기구 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했습니다. 총리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고지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이고 있는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투쟁 성과를 고무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전기일용품 생산에서 혁신적 역량을 일으키며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때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총리는 남양지염소와 국가과학원 중앙양호연구소,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의 개건 정령을 요의하면서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 보내주기 한 대책들을 강구했습니다.